없이 찾아온 오늘 아침 늘 똑같은 하루는 다시 시작되지 누구를 위해 태양은 또 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주는 하얀